있었던 어제와는 또 달라 계속 끝이 또 말라 oh yeah yeah yeah 어딘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기나스만 차올라 너와 이 낯선 속에 나 홀로 방황해 내려온 두려움에 갇힌 채 헤매는 끝에 나를 잊지 않게 No no You are everything I need 커져 everything I need 이제 낯설게 변한 계절 속 Blind 난 집에 어쩌지 못 볼 Mind 내서 숨겨왔던 불안한 chill 적응도 못한 채 두려워져 봐 내 안에 몰아친 현실의 경계서 넌 다 어지러워 제발 You are everything I need 'cause you're everything I need yeah. 날 거쳐오던 현실과는 또 달라 손도 끝이도 말라 Oh yeah yeah yeah 어딘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긴 조만만 차올라 너와 이 낯선 속에 나 홀로 방황해 내려온 두려움에 갇힌 채 헤매는 끝에 나를 잊지 않게 No no You are everything I need 그저 everything I need yeah. You are everything I need 'cause you're everything I need Never run away 꿈처럼 불러줘 날 깨우듯 It's so real 내 꿈들은 뒤높아 봄날 위로 활짝 빌 butterfly 지나가면 꽃이 이 사춘기란 페인트 니고파 That's right 이 낯선 속에